거리기는 한가 봐. 눈앞에 두고도 어찌 할 줄 몰라. 어떻게들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 말해줘요. 언젠가 그녀 손을 잡아볼래 럴까요. 내가 다가서야 하는지 좀 더 기다려.